번의 중대 사고가 나기 위해선 그 사고가 나기 전에 29건의 중상, 요즘은 경상의 사고가 있어 중상 사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 29건의 사고가 생기 전에 300건의 경상이 이미 있었을 것이다.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방할 수 있는 단계를 많이 거치고 나서 사망사고가 생긴다. 그리고 이 한 건의 사고가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감추어진 수많은 이 사건과 사고들이, 안전사고들이 감추어져 있다. 아. 오늘은 노동자 건강과 노동안전보건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제 다뤄볼까 하는데, 이 주제는 오늘 하루 이렇게 단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그럴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제 소개를 좀 해야 하는데, 저는 1회에 이어 2회에도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된 무거운 사회자 진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옆에 우리 정태호 동지 방학했나요? 네, 학교 나오면서 방학을 했고요. 네. 지금은 학교와 방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방학 때 안 쉬나요? 네, 고등학교, 충남 지역 고등학교들은 따로 방학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교육 열풍이 많이 심하지 않아서 그런가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평소와 똑같이 출근을 하셔서 심화 보충학습, 방과 후에 이제 야자까지 다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 똑같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우리 방학하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쉬는 줄 알고 한때는 선생님의 꿈을 이렇게 잠깐 꿔본 적이 있는데, 아, 지금은 학교가 이렇게 만만치 않군요. 아,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주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노동자 건강 얘기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사 생각이 이렇게 나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려고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그 중한 병에 걸리면 화타평작이 와도 못 고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전 처음 듣습니다. 화타는 알겠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 화타는 이게 삼국지 봐서 알았는데 편자를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화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아시다시피 삼국시대 인물입니다. 이렇게 유비, 관우, 장비 나오는 삼국시대 인물이고, 이제 유명한 일화로 이제 관우가 전쟁터에서 독화살을 맞아요. 독화살을 맞아서 이렇게 독을 그 살을 째고 뼈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뼈를 긁어내야 하는 이렇게 대수술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이제 뭐 마취도 이렇게 변변치 않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관우 몸을 묶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화타가. 그랬더니 관우가 장난하냐 말이야. 남잔데. 그래가지고 그 모르겠어요. 관평이었는지 주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하를 불러서 이렇게 같이 바둑을 두고 이게 자기 팔을 딱 화타한테 내맡기고 화타가 이렇게 치료하게 했던 이런 일화가 있고, 이제 또 조조가 이렇게 두통이 심했는데, 조조 두통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랬더니, 당신 두개골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내가 치료를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심 많은 조조가 이 새끼 갖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화타가 이제 죽은 일화가 있고, 편작은 그보다 이제 몇백 년, 뭐 근 1세기 가까이 이제 앞선 사람이더라고요. 춘추전국 시대 이제 사람인데, 이제 편작도 이렇게 유랑을 하면서 이제 병을 고쳐주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편작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교훈적인 일화를 이렇게 좀 알게 됐어요. 뭐냐면 편작이 이제 삼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삼형제가 이제 다 의사였는데, 어느 날 이제 위나라 왕 위왕이 이제 편작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편작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삼형제가 다 의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의술이 제일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편작이 아래옥기 황송하오나 우리 첫째 형님이 그 의술이 제일 뛰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위왕이 이제 하도 궁금해서, 아니 당신 편작이 제일 인기가 이렇게 좋고 당신 의술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왜 나라고 하지 않고 형님이라고 하냐, 형님 의술이 대체 어떻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또 이제 편작이 아래옥기 황송하오나 이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혈색이나 눈빛, 뭐 이렇게 입술 색깔, 이런 거 딱 보고, 아, 저 사람이 어디가 안 좋구나, 미리 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병이 커지기 전에 이렇게 딱 초기에 이렇게 바로 잡기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고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딱 원인을 찾아내서 이제 치료를 하니까 제일 실력이 좋다는 거고, 이제 둘째 형은 이제 그보다 큰 형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게 이제 초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때쯤에 이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바로 잡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셋째인 그 편작은 형님들은 다 그렇게 초기 증세를 딱 보고 이제 맞추지만 이 사람은 병이 정말 커져서 그때 이제 알아보고 이제 시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이제 자기가 제일 이렇게 알려졌으나 이제 실력은 자기가 제일 못하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건 사실 노동자 건강 문제로 놓고 봐도 이게 매우 교훈적인 일화입니다. 근 20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편작이 이런 교훈을 사실 준 거예요. 노동자 건강도 매우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보면 사업장에서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데서 사실 아프기 전에 혹은 그 다치기 전에 이런 예방의학, 예방 문제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훌시하는 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힘들게 모셨는데. 속이만 한 5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친절한 팟캐스트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길었다고 하니까 우리 그 이분을 이렇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화타보다는 조금, 더 실력이 좋지만, 하지만 덜 알려진, 편작의 일화처럼 실력은 좋지만 덜 안 알려진 그런 분이고요. 우리 민주노총 충남본부 현재 이제 자문의사로도 이렇게 계시고,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부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우철 부센터장님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정우철입니다. 예. 막상 앞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민망한데요. 예. 그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아프기 전에 그다음에 막아낼 수 있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거 더 잘 해달라는 뜻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예. 오늘 사실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의 일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이나 이걸 같이 만들어 가시는 여러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있는 동지들이나 이걸 듣고 있는 동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고치는 정말 큰 의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감사를 사실 드려야 하는데, 예. 저희는 이 팟캐스트 잠깐 소개를 좀 하면, 우리는 맨입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들이 오셔도 우리는 강연료를 절대 드리지 않는, 차비조차 드리지 않고, 뭐 그때그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식사 대접은 좀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정우철 그 부센터장님 이렇게 떠올리면, 최근에 이제 그 여기 충남 아산에 있는 그 유성기업 지회에 이제 홍종인 지회장님 생각이 좀 나요. 그 일간지에도 그 사진이 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앙상한 정말 이렇게 근육이 다 풀린 그 지회장님 이렇게 발을 이렇게 진찰하는 그 장면이 이게 매우 떠올랐고, 이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이게 널리 퍼지면서 사실 홍종인 지회장님이 고공농성을 끝내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투쟁하는 이런 과정이 됐는데, 그 뒷모습이 우리 센터장님이셨는데, 그럼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오늘 그 첫 편 강연이라고 하긴 좀 딱딱할 것 같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첫 회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고 해서 그럼 무슨 얘기부터 할까를 했는데, 우리 이제 노동안전보건을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팟캐스트가 워낙 많아져서 보건의료 관련한 팟캐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다라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노동안전보건 쪽으로는 이제 나는 무방비다. 방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진녹색병원에 있는 노동환경 건강연구소에서 하시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그쪽을 참고하시고요. 네, 그걸 듣기에 왠지 좀 예, 뭔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예, 우리 방송 같이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고요.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 이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많이 공부해야 할 게 많은 거고 이 직업병이나 직업 관련성 질환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뭔가 이제 문명이 발달할 때 이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 사람을 먼저 놓고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이걸 먼저 놓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사람은 뒷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있다 보니까 이 건강과 관련한 것들은 이게 과연 건강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가 먼저가 아니라 일단 팔리냐 안 팔리냐가 먼저다 보니 우리가 최근에 그런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그 가습기의 그 세척제. 예, 압니다. 예, 애기들, 애기들. 때문에 그 애기들이 죽고 뭐 요즘 아직까지도 법정 투쟁 중인데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요. 그러니까 이게 써서 애한테 나쁜지 안 나쁜지가 먼저가 아니라 때가 잘 지고 이것들이 소비자에게 만족도를 높이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 끔찍한 거죠. 예. 뭐 중국의 뭐 분유에다 뭘 타서 뭐 대륙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선진국도 다를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분유에 멜라민 타는 거나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도 확인하고 확인도 안 하고 파는 거나 뭐가 다를까? 근본은 같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너무나 많은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공부해서 이렇게 쉽게 알려줘야 되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전반적인 이 노동안전보건을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문제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역사라고 얘기할까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일단 개요 이제 원래 개론이 제일 어렵고 예. 지겨운데 이거 어떻게 쉽게 네. 풀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번 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노동안전보건 듣기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건강 문제 요즘에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돌아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얘기 듣다 보면 약간 이게 역사 강의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하지만 뭐 약간 지루하더라도 좀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앞서 우리 여기 같이 계신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법 중에 노동법 하면은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노동법 하면 우리나라 법령 중에 노동법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이름이 딱 노동법 이렇게 없죠. 없죠. 네. 그럼 우리는 그럼 노동법을 뭘 노동법이라고 불러요? 근로기준법을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노동과 관련된 법령들을 노동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노조 활동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필요한 법들 있잖아요. 근로기준법, 네. 고용안정법, 뭐 노동조합법 뭐 이런 것들 등등등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관계 법령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산재보상보험법. 역시. 네. 그 다음에 또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잘 몰라요. 여기도 노동자 아니요? 이게 노동자들한테 사실 이게 그 산업안전, 그 노동안전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관심이 제일 없어요. 왜냐면 어려워서. 어렵죠.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접하는 법이 산재보상보험법이에요. 왜냐? 다치면 산재보험 타먹으러 간다고 네. 신청하러 근로복지공단에 가시잖아요. 근데 그 산재보상보험법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예,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재보상보험법은 다치고 나서의 보상, 그다음에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의 금전적인 거를 대주는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국가에서 서비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산재보상보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치료하고, 아니 치료가 아니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주가 어떠어떠한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노동자의 권리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그 가장 큰 무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관련해서, 법령 관련해서는 노동안전보건법, 그다음에 산재보상보건법. 그럼 비유하자면 그 산업안전보건법은 편작의 큰형님이고 산재보상보험법은 편작이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치료와 예방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일단 아픈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 산재보상이고, 그다음에 아픈 거를 아프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감독을 나간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거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근로감독하러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과랑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한국안전보건공단이라고, 그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네, 프로그램이 알아요. 있어요. 네. 거기에 주로 후원을 하는 단체가, 기관이 안전보건공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투자한 공공재단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도 결국에 이제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월급에서 나가는 산재보상보험료. 네. 늘 뛰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산재예방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보상보험을, 보험료를 내면 그게 다 보상하는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산재예방기금이라고 해서 산재를 예방하는 데에 쓰게끔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네.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냈을 때 그 건강보험료가 병원 갔을 때 보험료 지급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오는, 네. 일반 건강검진 받으라고 오는 그런 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요. 그런 거가 이제 보험료에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의 또 대부분은 사실은 담배의 세금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웃기죠? 담배 팔면서 건강증진기금 모으고 있다는 거. 어쨌든, 예. 그런 건데요. 이제 더 이제 산재보상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퀴즈는 그러면 이게 언제 제정이 됐을까요? 법이 제일 처음에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산재보상보험법 언제쯤 됐을 것 같아요? 일단 법은 좀 오래전에 만들어지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대략 이제 그러면 몇 년도까지 몰라도 뭐 네. 누구 대통령 내지는 뭐 무슨 시기쯤에 뭐 이런 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전두환 씨. 전두환 씨 또. 저는 이제 한참 그 이촌 향도 현상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이렇게 촉진되던 박정희 씨. 귀태 박정희 씨. 자, 둘 다 맞았어요. 산재보상보험법은 1963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놀랬죠? 이게 오래된 오래됐네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도에 최초로 제정이 돼서 8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퀴즈.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 뜬금없이. 법령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노동자 건강을 생각해서 산재보상보험법을 만들었다거나 그럴 리는 없죠.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었다거나 좀 이상하잖아. 어렵긴 한데요. 이제 그 부센터장님이 그 예스파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을 좀 봤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산재 그 법의 이렇게 역사가 그 사람이 희생된 역사더라고요. 그 큰 사고가 터져서 몇십 명 희생되면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 이제 막 되고 뭐 무슨 그 총각 무슨 군 하나 이렇게 죽으면 또 그에 대한 이런 게 이제 그 보완이 되고 이때쯤에 무슨 큰 사고가 이렇게 하나씩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도가 보완되고 정비되는 건 그런 식으로 가기는 해요. 근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상보건법 같은 거 법령을 이 권력자들이 만들 때 그거보다 더 웬만큼 사람 죽어서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때 죽은 사람이 얼마고 전두환 때 광주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인데 웬만큼 죽어서 눈 하나 깜빡을 안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노동안전보건운동 얘기하면서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철학 공부할 때 전체와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노동안전보건운동도 이 역사만 따로 떼어내서 본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흔히 범하는 이게 자꾸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뭐 분야가 넓어질수록 일부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분에 집중하는 분들. 부분에서 잘해야 될 것, 부분이 모여서 결국 전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부분이 또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노동안전보건운동, 암만 잘해봤자, 전체 노동운동이 엉망인데, 노동안전보건만 잘 될 일이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전체가 수준이 올라가면, 노동안전보건 수준도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산재보상보험법이 들어오게 된 거는 사실은 박정희 정권이 그 당시에 이북과 체제 경쟁을 한창 할 때였어요. 아. 근데 그 체제 경쟁 한창 할 때였는데 박정희가 제일 열받는 게 뭐였냐면 이북에서 제시하는 것 중에 무상으로가 제일 큰 그거였거든요. 근데 남한에는 그런 무상으로 제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외국에서 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따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제일 하기 쉬운 데가 어디야? 근로자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데가 제일 하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산재보상보험법을 먼저 제정을 했고 그때 같이 동시에 그 의료보험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의료보험은 같은 경우에 진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산재보상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투입 안 돼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은 좀 나중에 미뤄지게 돼서 결국엔 77년도에 가서 정식으로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1977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의료보험. 63년도에 같이 준비했다가. 근데 산재보상보험법은 먼저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산재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50%를 대줘요. 그렇죠? 근데 산재보상보험법 같은 경우에 산재보험 기금 같은 경우는 오로지 사업주들하고 근로자, 노동자들 인건비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처음에 사회보험 중에 제일 역사가 오래된 건 우리가 이제 4대 사회보험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그거는 알아요? 4대 보험이요? 응, 4대 보험 뭐라고 그래요? 벌써 두 개 나왔는데. 건강보험 네, 나왔잖아요. 건강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네, 그래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그치. 또 하나. 제가 지금 돈을, 월급 받으면 나가는 돈들이 다 그건데. 네. 뭘로 나가는 국민연금. 어, 그치, 국민연금. 아, 근데 사람들이 이게 보험인데 세금인 줄 알아요. 네. 세금성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세금적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웹 플러스 이제 세금 떼는 거야. 그냥 거의 한 10% 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도입이 됐어요. 산재보상보험법.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자기네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산재보상보험법 이런 제도 다 어디서 따왔냐? 일본 거를 베껴가요. 산재보상보험법도 그렇고 그럼 산업안전보험법은 뭐냐? 전두환이 집권하고 나서 노동자들 달래주려고 만든 거고요. 그 사회의 역사가 이제 제도가 뭔가 도입될 때는 이 사회적 문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정권에서 뭔가 제도를 먼저 만들 때는 사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그 전까지 계속 시범사업만 하다가 3년 전부터 본격화하고 이 개수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노동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니까. 근데 일단 이런 산재보상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법 공부하다 보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 시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겠어요?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고 그 법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법 문구는 아주 훌륭히 있으나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역사를 따질 때 이제 그 항상 두 가지 보잖아요. 객관적 조건과 주체 역량. 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주체 역량이다. 우리 이걸 보잖아. 이 노동자들이 자기네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이제 주체 역량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기. 노동자 대투쟁? 그렇지. 네. 그게 언제? 87년. 87년 789. 789. 789잖아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789 노동자 대투쟁 결과로 이제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서 막 골리앗 투쟁하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전노협에서 민주노총 만드는 걸 근간이 됐듯이 이제 그런 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87년도에 이제 사건들이 몇 개 터집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송면 사건이라는 네, 게 있고요. 네. 사람 이름이 네. 돌아가신 분 사람 이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또 한 분이 아니라 또 하나 사건은 원진 레이언 사건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87년 말 88년도 이때 다 그 즈음에 80년도 후반기 때 다 터진 건데 문송면 사건은 뭐냐면 그 수은 운동에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이 문송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일을 한 거죠. 근데 수은이라는 게 되게 유독성 금속이에요. 네. 저 상온에서 액체 형태로 있는 금속인데 금속이 증기 형태로 돼가지고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게 수은 중독이 돼요. 그래서 이 수은 중독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세요. 그만 목숨을 잃고 마는데 이거를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과정이 엄청난 투쟁의 과정이었어요. 산재보상보험법이 이미 1960년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만 해도 직업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다 쫓겨난 네. 상황이었으니까 그 전태일 열사가 70년대에 근로기준법 불태우면서 몸살을 했을 때 거기에 가만 보면 이제 선생님 말해서 시다 그 미신 고조하시는 분들의 이 건강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때도 분명히 산재보상보험법 있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가면은 산재 신청하는 순간 회사에서 잘리고, 예. 해고당하고, 신청도 하기 전에 아프다는 이유로 잘리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87년 전후로 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각성하고 자기네 역량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원진 레이언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요즘 얘기하는 그 인조견 그러니까 뭐냐면 비단 인조비단이라고 해서 일종의 나일론이죠. 나일론인데 인조비단이라고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이황화 탄소라고 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실을 뽑는 공장이에요. 그 가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나중에 일곱 분인가 여덟 분이 팔다리가 잘려요. 이황화탄소라는 게 이제 신경 독성이 있어서 이제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노동 안전 보건 건강에 관련한 얘기들이 그때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원진매경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산재보상 기금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구리시에. 그게 원진녹색병원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 원진녹색병원. 노동자들이 만드는 병원, 노동자들의 병원. 그래서 요즘에도 뭐 원진녹색에서 나오면은 다들 그 사업주들이 싫어해요. 노동자 편만 든다. 싫어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전후로 이러한 것들이 노동안전보건운동이 이제 좀 본격화됐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체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운동이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도 비슷해요. 그런 계기들, 그 전체 운동의 역사의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게 한 번씩 더 발전을 하는. 그 혹시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면. 아,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노동안전보건운동이 노동계에서 처음에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야겠다 하면서 90년대 초반 이제 민주노총 설립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전문의가 이제 직업환경의학 전문인데 예전에는 이제 산업의학 전문이라고 불렀어요. 네네. 그게 산업의학과라는 게 처음 개설된 게 그래서 94년도, 95년도, 그러니까 87년 투쟁의 결과로 90년대 초반에 그런 움직임과 흐름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과를 아예 분리시켜서 따로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방의학과에 있던 산업보건을 떼어내서 직업환경, 산업의학과, 지금은 직업환경의학과로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노동안전보건에 관해서 이제 직접 들어가서 허울뿐이 아니라 그 이제 좀 공격적으로 노동자들이 개입을 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도가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아까 우리 진영아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제 법을 좀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즘에 이제 한참 얘기하는 근골격계 질환, 네. 내심혈관 질환, 네. 이런 것들이 직업 관련성 질환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넘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 관련성 질환이란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제 한 10년 조금 넘은 거죠. 결국엔 이런 거 다 누가 만들어냈냐? 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거다. 뭐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렇긴 한데, 그게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근골격계 질환, 요즘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직업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도 금속에서는 매번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아, 정례적으로 다루는 것도 있지만 법상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모든 사업장은 3년에 한 번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골격계 유해 요인이 있는 작업장은 3년에 한 번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 이게 법제화된 건 2002년도, 3년도부터 금속노조에서 근골격계 집단 산재 요약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속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조사는 그 근로감독관들이 나오나요? 아니면 회사가 자체로? 회사 자체에서 유해 요인 조사해서 서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무슨 기능도 있냐면 사업주들의 면피용 기능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서류만 갖춰놓으면 통과하는. 왜냐면 근로감독관이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보기도 어려우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나 이런 거 갖추면 통과시켜주겠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적인 것도 안 하는데도 되게 많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용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근골격계 유예 요인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는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얘기가 좀 샜는데 이 근골격계 유예 요인 조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이게 일하다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게 직업병이다, 직업 관련성 질환이다, 산재에서 인정해줘야 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인정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 일하면 다 그 정도 나쁜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부터 연구가 들어오고 막 이러긴 했는데 이 근골격계가 처음에 산재 인정 받은 게 어떤 직종에서 처음 인정 받았을 것 같아요? 노가다. 노가다? 말이 그래도 노가다가 보니까 건설 노동자 이렇게 편집하겠습니다. 건설 노동자. 네. 그래도 가장 무거움을 많이 직접적으로 들고 이러시는. 근데 안타깝게도 건설 노동자들은 사실은 근골격계보다도 당장 사망사고나 맞아요. 추락, 플랜트 막 이런 뭐, 데는 낙상, 추락, 뭐 끼임, 절단 뭐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안전 문제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제 안전과 보건으로 나누는데 안전은 당장 생명이 위급한 거고 보건은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죽진 않지만 언젠가 아픈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어딜까 그러면 선생님들 잘 모르겠어. 몸을 잘 안 움직이신 몸을 잘 오히려 비슷했어. 오히려 반복 업무를 난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벨트 위에서 이렇게. 예, 예, 그 라인 타면서 반복적인 업무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분들도 많이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인정받은 데는 그 지금은 이제 KT로 바뀌었죠. 예, 예, 예. 한국통신이었을 때 114 전화 왔네요. 그래요? 예. 의외인데? 왜냐면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작업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VDT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만 보고 전화 받고 전화 응대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하니까 긴장해서 뭔가를 한 곳을 주시해야 되는 작업. 그러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정말 끔찍한 작업이지만 제일 끔찍한 작업은 꼼짝 않고 뭐를 봐야 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근육이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현장 다니면서 제일 끔찍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이 부탄가스 만드는 회사인데 부탄가스 통이 공기가 새면 안 되잖아요. 네. 이분은 일을 하루 종일 이 부탄가스를 물에 담가서 이 물에서 기포가 생기나 안 생기나를 보는 작업자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품이 나오나 안 나오나 움직이지 않고 라인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끔찍해. 또 그런 비슷한 작업이 또 뭐가 있냐면 그 벽지 만드는 공장들에서 벽지가 이제 이 프린트가 찍혀서 나오잖아요. 빠른 속도로 막 돌아가잖아요. 모양이 잘못된 거? 잘못된 거 골라낸 고기와 다리인데 다리. 그러니까 제가 그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BS에서 하는 생활의 다리. 네네. 이랑 그다음에 EBS에서 하는 극한 직업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맞아요. 생활의 달인 이거는 그 얼마나 정말 이렇게 달인 수준으로 될 정도면 네. 이게 얼마나 그 노동을 많이 했을까가 보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 아플 텐데. 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한국통신 노조가 힘이 있을 때 이제 그때 같이 근골격계 처음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근골격계 문제다 하면서 이제 진보적인 몇몇 보건 의료 단체들이 달라붙으면서 이거 이슈화되고 금속노조에서 투쟁 사업으로 삼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뭐 집단 산재 요양이니 이런 투쟁을 하면서 그게 법제화로 된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제 뇌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투쟁이 있고 거기 있으면 이제 정권이나 자본에서는 그거에 반대되는 거. 산재보상 보험 기준을 막 바꿔버리는 거.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에 보면은 뇌심혈관, 직업 관련성 뇌심혈관으로 이제 산재보상 받는 건수가 확 줄었거든요. 뭐 한 100건 정도 줄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게 그러면 정말 예방사업을 잘해서 줄었냐? 1년 만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산재보상보험 인정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건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과로를 했든 안 했든 회사에서 쓰러지면 다 인정해줬어요. 일단. 아. 그리고 회사 밖에서 쓰러진 경우에는 잘 인정 안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싸워서 인정받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준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명확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는 경우에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바뀌니까 회사 안에서 쓰러져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과로라는 게 입증을 못하면. 이를테면 전날 과음 많이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어려워지는 거네요. 과음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근무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근태 기록이. 근데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제로 수당을 받기 때문에 뭐 이제 다 체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나 관리직 같은 경우에 잔업 달고 일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침에 뭐 저녁에 5시, 6시 퇴근이다 하면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5시, 6시 칼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 없죠. 네. 근데 보통 일을 하다 보면 7시, 8시까지 되거든. 근데 프로젝트나 뭐나 뭐 이게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며칠씩 늦게 가요. 근데 네. 그거 다 누가 잔업수당 달고 하지 않거든요. 특히 관리, 중간관리직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정이 잘 안 돼요. 근태 기록이 없으니까. 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잔업수당들 잘 달고 다니십시오. 어.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역사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노동안전보건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의 노동운동과 따로 가진 않는다. 그렇다고 네. 해서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잘 못하면 예, 그렇다고 전체 노동운동이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 다 부분과 전체가 다 조화롭게 발달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어쨌든 어떠한 투쟁이든 노동안전보건운동도 결국엔 주체 역량의 문제다. 전문가 아무리 잘난 전문가가 있어도 이 이번에 삼성백혈병 투쟁도 보면 뭐 유명하신 분들이 몇 명 나와요. 이제 의사지만 뭐 활동가처럼 활동하신 분들 얘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결국에 그 돌아가신 황유미 씨 아버님부터 네네. 시작된 투쟁이거든요. 그분들이 모으고 역량을 만들어서 이제 그 투쟁의 결과로 나온 거지. 어느 하나도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더더군다나 아니다. 노동안전보건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 많아요. 이제 좋은 의사 찾아러 다니고 네. 좋은 전문가 만나서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냐.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않냐.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전문가고 조력자 정도이지 될지 안 될지를 만드는 걸 결정하는 건 결국엔 노동자다. 아무리 그지 같은 의사가 와서 한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관여하고 하면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사업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작업 환경 측정이나 특수건강 검진해요.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검진 기관에서도 가는 거 꺼려해요. 힘드니까. 물론 전문가들 중에도 자기 양심 지켜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어쨌든 그거로 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뿌띠적인 사람들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도 싸울 수도 없거든. 네. 그래서 노동 안전보건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체 역량이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역사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이런 노동 안전보건 문제가 본격화됐고 실제화됐고 뭐 아까 등골격계 문제도 그렇고 내신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얘기의 주 초점은 이 전체와 부분의 얘기와 누가 주체인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래서 결국에 노조 활동하시거나 활동가 분들이 역량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현장에서 그 현장 조직 사업 잘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연결이 돼 있다. 노안 활동이 관심 끌기는 되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관심만 끈다고 될 게 아니라 그게 결국엔 역량으로 조직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역량으로 조직화되는 게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잘하기 위한 문제, 노동활동을 잘하기 위한 문제로 모여져야 집결이 돼야 노동안전보건 문제도 잘 풀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안 첫 번째 세션 하면 막 오늘 와가지고 뭐 질병 뭐 이거 어떻게 예방하나 뭐 이런 거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예방하는데 건강권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체의 각성과 역량을 키우는 거 어떤 운동이든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아,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어요. 아. 맞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게 주체로 해야 하는데 저희도 그래요. 그 이런 문제 생기면 자문의사님 뭐 그리고 또 이제 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신규 사업장들 이제 단체협약 맺으면서 되게 힘들게 사실. 그 사업장에서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꾸려야 한다. 그래서 위원회는 뭐 노사 동수로 하고 뭐 이렇게 꾸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 단체협약 따놓고 나서 정작 그 활동을 이렇게 사업장 내에서 하진 않아요. 참 반성도 많이 되고 정말 좋은 말씀 이렇게 잘 들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어떻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짜잔 하고 공개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짜잔. 이제 전체적 흐름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하나씩 짚어 가려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현대제철에서 5명이 사망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전공은 주로 이제 보건 쪽이지만 안전 관련한 얘기를 산업재해 특히 이제 산재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걸 감추고 있는 통계인가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잠깐 오늘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업재 사고에 있어서 한 건의 중대 사고가 나기 위해선 그 사고가 나기 전에 29건의 이 중상 내지는 경상 사고가 있어 중상 사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 29건의 사고가 생기기 전에 300건의 경상이 이미 있었을 것이다. 아.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방할 수 있는 단계를 많이 거치고 나서 사망 사고가 생긴다. 그리고 이 한 건의 사고가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감추어진 수많은 이 사건과 사고들이 안전 사고들이 감추어져 있다. 그거를 대변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음번에는 안전과 재해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 문제, 특히 사망 통계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녹음한다고 했을 때 그 시코나 하얀 정글 이런 얘기 하실 줄 알고 대신 기대하고 왔는데 약간 걔가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좋은 얘기네요. 그 하인리 법칙 이런 거 알았어야 하는데 오늘 새롭게 이렇게 알게 돼서 참 좋고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에서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사실은 그 전에도 사망 사건 계속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안전 사고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사실 이번 사고도 어디선가는 예방할 수 있었지도 않았겠느냐. 이런 거죠. 이제 보고가 된 게 그 정도면 드러나지 않는 건 더 많다. 사실 그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고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요. 산업재해의 문제에 있어서 사망사고 자체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고까지 나가는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어쨌든 앞으로 이 자리는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이런 걸 나누는 자리보다는 그 이런 노동안전보건운동이 있어서의 관점이나 이 감추어진 그 무엇? 뭐 이런 것들 찾아내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혹시 게시판 같은 게 있으시면 예 뭐 혹시 듣고 싶은 질문도 받고 예, 질문도 받고 네.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아니면 진짜 뭐 의사랑 좀 질문 궁금한 거가 있다 싶으신 분은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이제 광고만 좀 하고. 아, 네, 좋습니다. 예. 제가 일하는 근로자 건강센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충남 근로자 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산재예방기금을 갖고 이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같은 취약노동자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회사 내에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보건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치는 천안 아산역에서 나와서 마이시티 쪽으로 오시다가 사거리에서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라고 해서 상공회의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6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모르시는 분은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안전보건. 아, 그게 쉽겠네요. 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밑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7층에 있고 저희는 6층에 있습니다. 네. 이 센터에 제가 이제 상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들이랑 물리치료사랑 심리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나 아니면 이제 산재요양 끝나고 이제 운동치료하면서 좀 재활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예. 이거 갖고 병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분들이나 노조에서 보건사업 같은 거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심리상담사도 상주하고 있고 물리치료사나 운동치료사도 있으니까 다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나라에서 해주는 거라서 다 공짜, 전액 무료. 예,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 아, 이게 제일 좋네요. 예, 상당히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으면 건강해지는 줄 아세요. 사실은 시험 봤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닌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 보고 받고 이제 그 받았으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자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건데 그런 건강 활동을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금연하시고 싶은 분들 금연 도와드리고요. 술 줄이고 싶은 절주, 그다음에 스트레스 상담, 뭐 이게 개인별로 오셔도 되고 집단별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적인 얘기는 저희 센터 와서 듣고요. 여기 방송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얘기들을 쉽게 풀어가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쨌든 아는 의사가 한 명 생긴 거예요. 자기 인맥 중에.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근로자 건강센터 정우철 부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제 팟캐스트 방송은 끝날 때 이렇게 규칙이 있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만국의 노동자여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단결하라 아닌가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러면 저희가 예, 죄송합니다. 예.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까먹었습니다. 예, 제가 만국의 노동자여 제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하면 다 같이 투쟁하고 마치면 되는 겁니다. 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투쟁. 예, 수고하셨습니다.